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강행하고 있는 사상 최대 규모의 합동군사 연습으로 조선 반도의 전쟁 접종에 심각한 사태가 조성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유엔 주재 조선민주주민공화국 상임대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장에게 보낸 편지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 우리나라 외무성 대변인 담화가 25일 유엔 총회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식문건 A71 843-S 2017-192호로 배포되었습니다.